HUBS 봄과 여름 방방곡곡 전국 1주 여러분은 여행을 하며 이동할 때 어떤 것을 타고 다녀야 그 지역과 여행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와 버스를 많이들 이용하지만 단순히 장소 이동의 목적이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해 만끽하고 싶을 때는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맞으면서 그때의 온도와 분위기, 감정들을 간직했다면 이제는 전동 킥보드처럼 힘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간편화되어 나오면서 이전의 것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고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아 참 아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옛스러움을 간직함과 동시에 현대를 만끽할 수 있는 공존의 여행을 떠납니다. 영덕과 어깨를 나란히 두고 있지만 또 다른 색다름을 안겨줄 경주로의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리보이 소유 800에 Kiss, yeah. 경주의 역사라니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답입니다. 경주는 신라의 천년과 함께 이어져 오고 있는 지역인데요. 천년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르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이후의 역사부터 전해드릴게요. 1955년 경주읍과 내동면 일대가 경주시로 승격되고 경주군의 잔여 지역을 월성군으로 개칭하며 경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89년 월성군도 경주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5년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경주 모습이 갖춰집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실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부터 끝까지 북한군에게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낙동강 전선이 최대로 밀렸을 때 경주 북쪽 안 강까지 내려왔으나 결국 경주는 방어선 안에서 지켜졌습니다. 그 덕택에 경주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파손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 여러 장범준 노래방에서 수를 계산해봤지. 그때 내가 좀 못생겨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드러나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 안 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불러볼걸 노래를 걸렸네. 사랑 때문에 노래를 연습하는 건 자연의 이치. 나르는 새들도 모두 사랑 노래 부르는 게 뭔가 가능성만 열어준다면. 근데 그년 남자친구가 있었지. 그것은 내 실수. 그 후로 혼자 노래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달랬네. 몇 달을 혼자 노래방에 갔는데 그렇게 노래방이 취미가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괜찮은 척 안 슬픈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우연히 집에 가려 하는데 갑자기 괜찮은 척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 그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자기도 지금 아무렇지 않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네.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무슨 일인가 괜찮은 건가 멍해버렸네. 핸드폰도 없는 늦은 새벽 집에서 계속 잠은 안 오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 경주까지 왔는데 여기를 가지 않고 돌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곳은 첨성대인데요. 첨성대는 국보 제31호로 원형을 유지하며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362개의 화강암 벽돌을 이용해 27단으로 쌓아올린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1년의 시간과 28수의 별자리, 또 하나는 27대 국왕인 선덕여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신라시대부터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첨성대지만 현재에는 금이 많이 가고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자 차량으로 인한 진동, 경주의 지진 등 여러 이유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지나치면서 방문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방하였고 첨성대의 아름다운 자태와 주변 경관들이 조화롭게 융화되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 때문일까요? 우리와 같은 관광객들이 첨성대를 찾아 자전거를 타며 비탈길을 몸소 느끼고 하늘의 별까지 한눈에 담아가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어서 자전거를 타고 음악을 들으면서 역사와 더불어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간직해 보세요. 저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 맞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겨보세요. 조지, 바라봐줘요. 아. 여행 오면 그 여행지의 찐 맛집에 가서 평소와는 다름을 느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주의 한우를 함께 맛보려고 합니다. 사실 경주의 찐 음식은 한우입니다. 한우는 홍천이나 횡성 한우 등 전국에 유명한 지역들이 많아 경주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우 전국 최대 생산지가 경주라고 하는데요. 서울 사람들이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할 때 경주 사람들은 등심에 소주 한잔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특 A급 소고기를 맛볼 수 있다고 하니 우리도 맛봐야겠죠? 앞에 있는 소고기의 마블링, 너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아마 입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모두들 맛보세요. 한우를 맛봤으니 또 디저트까지 완벽한 마무리 해봐요. 오늘의 디저트는 경주빵이라고 알려져 있는 황남빵입니다. 경주시에서 지정한 전통음식으로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은 모두 황남빵을 맛보고 사간다고 합니다. 이 빵은 코팅한 앙금덩어리라고 해도 될 만큼 얇은 겉표면을 제외하면 모두 팥 앙금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빵 표면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황남빵으로 오늘의 여행 마무리할게요. 펀치 밤이 되니까 오늘도 난 술을 마셔 우울하니까 네가 또 생각나니까 침대 위에 놓인 전화를 꺼둬야만 해 내일 후회할 것 같아서 찬 바람이 불어오면 왠지 술 한 잔이 생각나 너도 옆에 있으면 좋겠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와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네가 오늘따라 더 생각이 나 너와 살던 집 모든 게 다 생각이 나 파랑 지붕 밑 강이 보이는 곳 한강 위에 비친 달빛이 네가 있는 곳을 안다면 그곳을 비춰준다면 좋겠어 여유를 즐기고 싶어도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과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에 날 억지로 끼워 맞춰야 했던 날들 잠시나마 잊으셨나요? 날 현실에 맞추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하루쯤 한 달쯤 내 멋대로 살아도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들 여유를 찾아 어디론가 떠날 용기가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의 4일차 전국일주 마칠게요. 고성, 속초, 영덕, 경주까지 온 여행의 그 다음은 어디일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김용성, 저는 제주꾼 이가은이었습니다.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H. UBS